스쳐 너의 품 안에서 행복했던 날 잊어줘. 가끔은 너의 생각에 잠 못 들기도 하겠지만 오랫동안 꿈만 같았어. 내 인생에 처음 느껴본 또 다시 그런 사랑을 해볼 수 있을까. 사랑했던 그 순간들을 까맣게 그냥 모두 지워버려. 아파했던 시간들 다 슬프지 않게 왜 그만 끝내. 너 그리워 잠 못 이루고 꿈을 꾸다 놓고